이야기할 때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전하려 할 때 그대의 손을 꼭 쥐어요. 햇살은 나무 위에 걸쳐 그대의 눈을 반짝 나에게